벌써? I know Christmas is for the family and to glorify the Lord. But what I'm saying is I'm so lonely. Just wanna break this horrible Christmas chain. Let's go. 이번 크리스마스는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돈도 좀 벌고 인기도 얻고 자리도 잡았는데 난 왜 도대체 난 왜 이거 큰일 나서 조금씩도 다가오는 솔로 홀로 크리스마스 멋진 스포츠카 조각 같은 몸매다 소용없어 no way 나 품절 남 아닌 바겐 세일 남 전 정말 건강하고 열정 넘치는 유기농 상추입니다 Ayo Santa Grandpa give me 멋진 여친 please 수가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나만 혼자야 누가 날 좀 불러줘 Please call me now 이래도 쓸쓸한 이 Christmas Day 거리에 넘쳐나는 사람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내 작은 하나 없는데 yeah. 하늘의 아름다운 하얀 눈 내 입엔 눈이 떠져 커튼을 젖혀보니 흰 눈에 덮여 제 하얀 세상 oh my God. 작년부터 계속 소망한 또 준비한 내 계획들은 yeah. 도대체 yeah. 어디로 도망가 니오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듯 연락도 줄 기분 전화하려 TV를 켜면 죄다 Very happy Merry Christmas 집을 나서면 외롭게 남는 내 발자국이 불쌍해요 오늘도 난 이 설렁하니 불안해요 oh, 이럴 수가 혹시나 역시나 나만 혼자야 대체 뭐가 문제야 올해도 쓸쓸한 이 Christmas Day 거리에 넘쳐나는 사람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내 작은 하나 없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하얀 눈 내 입엔 하염없이 한숨뿐 하늘이여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merry Christmas.